조금 더 겠지 오늘 밤도 길겠지 눈이 비타겠지 졸졸 따라올 테지 난 참 바쁜 girl I welcome you to my world Universal.